있어 앉아봐. 언제나 너의 벤치로 살 거야. 아무 때라도 허전하면 내 가슴에다 기대봐. 가다가 길 가다가 피곤해 앉아봐. 언제나 너의 벤치로 살 거야. 아무 때라도 허전하면 내 가슴에다 기대봐. 가다가 길 가다가 피곤해지면 내게 와. 너만이 나의 주인이잖아. 너만 쉬어가도록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. 아침 저녁 늦게 와도 돼. 나느냐 너의 벤치야. 비를 맞고 와도 돼. 술 취해서 와도 돼. 나느냐